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Comienza tu viaje auditivo por Asia. A través de las redes sociales, logramos enterarnos de una maravillosa noticia. Taeyang de Big Bang se encuentra próximo a estrenar documental sobre su vida y su carrera musical. Se destacó que el documental enmarcará un detrás de cámaras de la producción y el lanzamiento del álbum solitario del 2017, White Night, su gira musical en solitario y su matrimonio con la actriz Min Hyorin. Taeyang declaró: "En lugar de decir que quiero que las personas reconozcan y vean mi verdadero yo, creo que sería bueno dejarles ver quién soy como persona. En cierto modo, ese es un objetivo que quiero lograr". Además, compartió unas bellas palabras sobre su bella esposa y el por qué decidió casarse con ella. "Incluso ahora, ella es la única persona que continúa cambiándome. Y creo que esos cambios siempre me convierten en una mejor persona y más formada. Entonces pensé, necesito pasar el resto de mi vida junto con esa persona". Sin duda, estas palabras llegaron a nuestros corazones y nos hicieron creer en el amor de nuevo. El tiempo del corazón. A continuación, cumplimos tus peticiones. Cariño, tú eres la esperanza en mi miedo. El mundo entero me está diciendo que nada dura para siempre. Pero cariño, tú eres mi todo. Darling, Taeyang. Yeah. 속 희망은 너 Darling you 기나긴 여정의 끝에 영원한 건 없다고 온 세상이 말해도 Darling Darling you 내겐 너뿐이야 Desde el momento en que te conocí, mi vida era toda tuya. Eres la estrella que convierte los días ordinarios en extraordinarios. Boy with Loop, BTS feat. Hersey. Solo dos tontos muy enamorados. Sin ti, me siento confundida, triste y deprimida. Psycho, Red Velvet. world 우린 원래 이랬어 yeah 두렵지는 않아 흥미로운 top love is your top 어떻게 널 다룰까 어쩔 줄은 몰라 너를 달래고 왜 섞여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소 짓는 너 Al igual que el helado de chocolate, mis sentimientos se derriten, tan encantadoramente. No quiero a nadie más. Te amo. Fancy. Twice. Chocolate ice cream처럼 녹아버리는 Tiempo del corazón. A continuación, cumplimos tus peticiones. Las calles están llenas de flores, pero nuestra primavera no comienza. Nuestro amor nunca regresa. Still Standing, Jisung y Suran. Still standing, still standing, still standing, still standing. heridas hemos sufrido luchando contra nosotros mismos, levantándonos después de que pasara un tiempo. Que nunca ha sido fácil la gloria de nuestras lágrimas. Grítale al mundo, estoy listo para ti ahora. The Crown, Super Junior. Yo soy tú. Si nuestros corazones son iguales, los dos serán el uno para el otro. I am you. You are me. Psycho. Yeah. 난 느낄 수 있겠어요. Tell me what you were thinking. 가장 예쁜 나이 실컷 사랑해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온 쇠기 걔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나야 난 너고 난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Okay. Listen. 친구들이 말해줘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았어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골구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빛나칠 때 제일 이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 이름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사조나 타로 카드 점서져만 남아 나네. Yeah. 집착전은 잊어놓지. 집 근처도 얼씨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넌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넌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쪽쪽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Llega a su fin? ¿Por qué todo lo hermoso tiene que desaparecer? El amor es solo un sueño. Evanescence, Super Junior. Don't know why. hacer para que conozcas mis sentimientos? Tan solo el pensar en ti me vuelve loco. Kay Will, Day One. Corazón, hiciste llorar a mi corazón. Los recuerdos contigo vuelan en el viento. Trato de borrarlos y olvidarlos, pero mi amor te pertenece a ti. Porque te amo, te extraño, incluso en mis sueños. I love you, boy. Susi. 지연 온전하지 못한 내 맘이 내게 다 puedo dejar de mirarte. Eres como un suspiro que entra en mi corazón y me derrite, suavemente. Como las estrellas que bailan en la oscuridad, susúrrame un amor deslumbrante. My Romeo, Jesse. I'm cuando pateas las hojas en la brisa otoñal, no te olvides del sonido que hacen. Get Cool, Stray Kids. Oh, wait. 꿀벌들도 개꿀개꿀 난 지루해 대구리 난 난 꿀 나도 먹고 싶어 오늘은 안 될 게 뭐 있어 오랜만에 꺼낸 바지에선 더네 오늘 점심값은 굳었다세 my young donate 아침부터 온수대탕 오늘따라 기분 좋아 에이 수수하고 미도 없는 날 love it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운을 다 써버린 걸까 나를 고민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일어나도 Get cool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Get cool 내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난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Get cool, get cool, 절로 노래가 나와 사뿐, 사뿐, 사뿐 마치 구름이 같아 모르고 구르고 사는 요소 Get it, one plus one 막내, 오다 주웠다 이게 힌카스죠 신인이 영적 팀청 개봉했더니 헐다리가 세게 먹고 나지 쿠 누군가 같이 배를 눌러봐라 Take me Ready, ready, ready, baby 오늘 아마 내게 lucky day 오늘따라 더 행복해도 get cool, get cool, day, yeah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운을 다 써버린 걸까 나는 고민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일어나도 Get cool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Get cool 내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I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Small things that matter, ay, little things that matter Every once in a while I'ma feel so fly That's cause there are subtle things like Kicking the leaves in the autumn breeze Don't forget about the sound they make ha, Doesn't matter if the world is a cold place Cause I'm getting cooler Get cool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Get cool 내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I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No puedo dejar de mirarte. Desde el momento que te vi, fui atraído a ti como si estuviera embrujado. ¿Por qué no aceptas mis sentimientos? Can you feel it? Pentagon. Yeah, right. 감이 떨어지기 전에 있는 느낌으로 타들어만 가 맘은 불 깨물들고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내 맘이 딱지처럼 그냥 뒤집어 난 넘길 줄 알죠 심장이 뛰질 않나 어디서 천사가 나타났나 너 벗어나지 못해 지금 내 말에 내겐 멈춰버린 이 시간 in knowing girl 피할 수 없어 이미 눈에 aim 속 target 내게 빠진 여자들은 이 세상에 많았어 oh, 너도 그래 아마도 나를 보내 새벽에 우린 우시노에 달았어 널 보면 좋은 예감이 어제 마도 떠올라 영감이 like it all day 너도 분명 나와 같은 느낌 왔니 술박다는 시침이 되지 말게 순간 지나가는 호기심에 속진 않아 너란 세상 속에 감이 왔니 감이 왔다 넌 움직여 빨리 난 헤엄치고 싶은가 감이 오지 Muchas gracias por sintonizar una vez más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o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Recuerda sintonizar El Tiempo del Corazón a través de tu estación de radio favorita. Todos los viernes a las 10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solo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Night Cover está de regreso con una segunda temporada. Las noches alternativas, mitológicas y bohemias vuelven a ti. En un formato remasterizado, pero con su estilo musical único y diferente. Ven a escuchar covers del medio coreano y a conocer más de la historia y cultura de este gran país. Los lunes a partir de las 8 p.m. hora centro de México. Única y exclusivamente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